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꼬였잖아요. 1부에서는 그 히피 문화가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또 시대사적 그리고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좀 알아봤죠. 2부에서는 현대 실리콘밸리에 히피 문화가 미친 영향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적인 측면으로 혹시 버닝맨이라는 행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알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영혼을 많이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버닝. 이제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사막, 블랙 락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8일 동안 펼쳐지는 문화 축제입니다. 뭐 쥐불놀이는 아니죠? 비슷해요. 비슷해요.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조형물, 사람 모양의 조형물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에 태우는. 그래서 버닝맨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쥐불놀이죠. 훌륭한 유추셨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8일 동안 같이 숙박을 하면서 최저가 모텔에 묵기도 하고 또 그냥 차에서 자기도 하고 그냥 사막에다가 그 히피들이 그처럼 매트 깔아놓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좀 축제가 되는 행사인데 모이는 사람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사이코라고 불리는 괴짜인 사람들이 모여요. 히피가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8일 동안 이제 미친 듯이 놉니다. LSD는 이제 불법이라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기서 소아이들이 모여서 뭘 할까 궁금해요. 저 너무 가고 싶어요. 가령 눈을 감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네? 눈을 네? 감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못 가겠네요 저. 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괴짜들이 모이는 게 맞네요. 그렇죠. 괴짜들이 모여서 그 조형물도 그 사람들이 만들죠. 그 커다란 조형물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취지는 버닝맨에 모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고 즐기고 부수고 태우고 이 모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주최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주최자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히피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진 행사로 보고 그 구글의 이제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이 버닝맨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취업 시. 와. 그만큼 이 사람들도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나요? 한번 갔다 오세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이게 취업의 한 조건이 되면 그 뭐라고 하죠? 스펙이 9개 스펙, 11개 스펙 이제 막 거기에 하나 추가. 버닝맨 페스티벌 갔다 오기. 버닝맨 이제 버킷리스트에 하나 추가되는 거죠, 스펙. 지금 보니까 버닝맨 코리아가 있네요. 네? 진짜요? 네, 코리아가 있습니다. 있네요. 네. 네바다 주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그런 것 같진 않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모여서 같아요. 같이 간다거나 네, 네. 네. 이제 그런 행사가 있어서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또 되겠죠. 이곳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창업이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파트너를 만들러 가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결과가 생기기도 하네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순화된 표현 아닐까요? 그렇죠. 창의적인 사람들이 눈 감고 오토바이. 사막이니까. 사막이니까. 저 멀리 가서 하겠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돌아오지? 그때 눈 뜨고 돌아오지. 어떻게든 돌아오겠지. 자기 살려고.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하기도 해요. 이제 실제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 걱정인데 8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연차가 15일인데 8일을 쓰면은 절반을 쓰는 건 주말을 포함해야죠. 그럼 그래도 주말 다세? 5일 정도. 5일 정도.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다는 게 느껴져요. 상징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모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닝맨이라는 게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태운다는 느낌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잘 아시니까 그런 불 태우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는 아닌가요? 분신자살 얘기하시네. 분신자살. 쥐불놀이 하는 그 의미가 그거잖아요. 이전 그 농사를 다 지은 그 땅을 새롭게 만드는 기경하기 위해서 묵은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원래 왜 우리 그런 것까지 가지도 않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다 불에 태우고 새해에도 불에 뭐 캠프파이어 태우고.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처럼 하고 요 친구들이 모인 친구들이 일부 자원봉사자가 남아서 사막을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놓는다고 해요. 또 굉장히 좋네요. 8일 이후에. 바람직하네요. 태웠으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있겠어요. 그 큰 조형물을 태웠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히피들의 어떤 의식이고 히피 정신을 그리워하고 계승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행사입니다. 한번 가 저희 단체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한국 버닝맨. 아, 2017년 버닝맨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2017년과 끝났나 보네요. 네, 엄청 예쁘고.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네. 한국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 스트레스도 풀 겸 스펙도 쌓고 싶은 분들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재가 될 거. 자소설에 좋은 소재가. 구글이 인정한 인재. 그렇죠. 그렇죠. 구글이 원하는. 구글이 원하는 인재상. 인정했다고 하네요. 스타트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뭐 구글 그 홈페이지 구글이라든가. 그 버닝맨이라고 치면은 실제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매년 아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와. 두 사람을 만들어서 우와. 태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 매년 네 매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해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 그렇죠.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너무 멋있어요. 해주고 싶은 사진이에요. 구글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구글로 취업하는 건가요? 당신 참여했네요, 말하면서 그런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히피 문화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히피 문화와 실리콘밸리 문화의 연관성에 대해서 1, 2부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중에도 그렇고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이 정의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뭐 스타트업 문화를 육성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만 듣지 그 뜻에 대해서 듣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단순하게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든 시작하면은 그쵸. 그냥 다 스타트업인 줄 알았어요. 이름 자체에 스타트가 네. 들어가기도 그쵸. 하고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이다 보니까 네. 더 헷갈리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요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몇 가지 정의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가장 기초적으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 사실 벤처라는 용어에도 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이런 정의가 하나 있고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야 하네요. 그렇죠. 스타트업이니까 네. 시작하는이니까. 그리고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 정의로 솔루션이 명확하지 않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이 정도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말하는 사람마다 또 정의하는 사람마다. 그 어감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 큰 맥락은 바뀌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사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가 들어오고 좀 정착을 해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법적인 환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직 덜 성숙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 더 발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근거를 좀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좀 논의를 하면서 차이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정의 한 네 가지 정도를 내기를 했는데 각자 생각하시기에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뭐든지 시작만 하면 그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사업체들을 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뭔가 소자본으로 뭔가 기업체를 하나 세웠다. 그냥 나 스스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정의를 듣고 생각해 보면은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완전 없었던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지만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드리머님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 대한 무게중심을 좀 더 두는 것 같고 오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 네 가지 정의 중에 명확하지 않은 솔루션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고가 일단 가장 와닿았고 이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좀 재정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스타트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저도 일단 스타트업의 뭔가 미덕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똑같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나는 A라는 사람은 치킨집을 차리고 B라는 사람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5천만 원이지만 치킨집은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월세도 뭐 얻고 기계도 사고 뭐 해서 뭐 마케팅 비용 제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5천만 원이면 풀세팅 이제 가능한 그런 것들 그리고 변화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5천만 원 들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계속 받아야 하고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치킨을 하루에 100마리, 1000마리를 팔 수 있다고 해도 아까 개미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성동구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부산 동래구까지 치킨 배달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얼마든지 투자를 받고 이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 서비스의 확장의 수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정을 마련해가는 그런 기반 치킨집에는 투자자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자본 아니면 부모님 돈 정도 근데 투자자가 충분히 달라붙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투자가 필요한 서비스 확장에 투자가 필요한 뭐 그런 것들 굳이 나누자면은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의 자본 투자자의 자본이 그쵸. 필요한 기업들 그렇죠. 우리나라에 왜 VC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떠오르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VC라고 하면은 벤처 캐피탈. 그렇죠. 투자를 네. 하시는 거죠. 엔젤 투자자들도 많고 그래서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기금을 조성해주고 우리나라 1세대 성공 벤처 기업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죠. 아,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재정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조금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흔히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쵸. 뭐 직영이냐 또 이게 프랜차이즈냐의 차이가 또 있는 거니까 프랜차이즈는 그 점주가 돈을 가맹비만 내면은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손이 크게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 안에서 점포를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고 할지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데 그냥 제가 볼 때의 스타트업의 어떤 특징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런 뭐 재정 구조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개미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대마다 좀 정의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기존과 좀 달라야 되면 스타트업이라고 다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방금 뭐 오수님께서 치킨집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프라이드 치킨이 없었죠. 아 그래요? 원래 튀긴 통닭을 원래 튀겨 먹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는 뭐 BBQ나 교촌 치킨 없었죠. 원래는 그 커피로 성공한 게 뭐가 있죠? 그 카페 베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거의 뭐 1세대라고 불리는 원래는 그런 커피숍 문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커피숍을 비싼 커피를 주면서 마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프랜차이즈로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는 원래는 튀겨 먹지 않았는데 그걸 브랜드화 시켰다거나 원래는 커피라는 게 그냥 다방처럼 그냥 커피만 마시는 데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어떤 대화하는 문화가 되었고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프랜차이즈를 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금 정의가 다른 것 같고 그게 옛날에는 어떤 다방이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는 치킨집이 스타트업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그 시대에 아 이건 되게 새롭다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싸그리 다 잡아서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우리가 앞서서 뭐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끌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서 발전했다라는 점을 조금 눈여겨보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 되지 않나.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취급하고 다뤄왔던 뭐 첨단 기술, 뭐 인터넷 기술 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좀 스타트업에 자격 혹은 요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우리가 일단 미국은 우리가 디테일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니까 한국으로 먼저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스타트업 중에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스타트업이 있고 그렇게 다 상호명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광고 들어오지 않을까? 광고해주세요. 기다립니다. 네. 배달의 민족도 있고 그 차 빌리는 소카 소카가 있고 소카도 할 얘기가 있는데 그린카라는 또 경쟁 업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린카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죠. 그럼 이것도 스타트업이라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스타트업이 있을까 한창 문제가 됐었던 비슷한 플러스라는 카풀하는 서비스 스타트업 카카오톡도 스타트업이 아니었나요? 지금은 대기업이 됐지만 대기업이 됐지만 초기만 해도 SNS 챗 시장을 거의 우리나라 1세대로 이끌었던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정의 중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정의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할 때 다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먼저 내놓은 업체를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후발 경쟁 업체가 나와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제한적으로 스트릭트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가장 우선 주자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먼저 내놓은 주자를 스타트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아까 소카와 그린카를 잠깐 비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카가 더 스타트업에 가깝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1등 효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처음 만들어진 배달 서비스가 아니고 항상 먼저 주자가 있었고 흔히 우리가 그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도 뭐 엄청난 뭐 투자금을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티켓몬스터가 먼저 나왔죠. 티몬이죠, 티몬. 그렇죠. 그래서 순서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살아남는.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브랜드랑 마케팅, 브랜딩과 마케팅 하는 과정에서 후발 주자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의 대표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산업하면 그거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결국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으로 귀결되기도. 마케팅의 문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경우가 더 혁신적이라고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 브랜드일수록 네. 후발 주자여도 만약에 지금 이제 소카 말씀하셨지만 그린카라는 업체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더라면. 나중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좀 더 여기가 좀 더 혁신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신장에서 성공한 기업이야말로 더 혁신적이다라는 개념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게 1등이냐 2등이냐 차이보다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내 문제를 누가 더 명확하게 쉽게 정확하게 해결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티몬과 쿠팡의 싸움에서 쿠팡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마케팅의 힘일 수도 있겠고 근데 티몬도 그때 굉장히 톱스타를 내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방식은 둘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았다는 거는 남았던 것은 결국은 뭐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뭐 쇼핑을 하는 환경,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필요한 부분의 물건을 MD들이 더 뭐 한 발 빨리 뭐 진열을 했다라든지 좀 그렇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어 여기가 더 편하다 뭔가 이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우리 생활에 좀 가까운 업체들 찾아볼까요? 인터넷 쇼핑몰들, 의류 쇼핑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아동복을 팔 수도 있고 여성복을 팔 수도 있고 여러 자파를 팔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 그때 발생했던 1세대 쇼핑몰들과 이제 막 현재 계속 생겨나고 있는 쇼핑몰들과 우리는 둘 다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아까 제가 정의한 거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 1세대 쇼핑몰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인터넷에 이런 쇼핑몰을 열었을 때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인터넷 쇼핑몰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봐서 사줄 것이다.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품목을 올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이미 조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스타트업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아마존이나 뭐 앨런 머스크가 예전에 세웠던 집투나 아니면은 그 페이팔 같은 경우도 다 인터넷 투자를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걸 모르니까 가서 컴퓨터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투자 받기가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런 방금 이제 드리머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시장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게 돈이 될 것 같아라고 시작하면 스타트업인 것 같고 그게 좀 시대가 흘러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을 때 들어가면은 그건 좀 스타트업이야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게 되는. 그런데 시대에 따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면은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 사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거의 20년 가까이 이용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1세대 쇼핑몰과 지금의 쇼핑몰을 비교했을 때 물론 더 세련돼지고 이런 거는 마케팅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인 그 바탕이 변한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옷을 산다. 맞아요. 직접 보지 않고 산다. 오히려 요즘은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이 더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다 동대문에서 뛰어오는 건데 근데 뭐 최근에 뭐 도입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피팅 서비스, 미리 한번 그 안경테 그런 어디죠 그 사이트? 워비 파커라는 미국 안경 회사가 있죠. 그쵸. 미리 내가 받아보고 그걸 써본 다음에 원하는 건 이제 남겨두고 나머지를 돌려보내는 그런 서비스 혹은 왜 그런 3D 아바타 같은 걸 만들어서 내 체형에 맞게끔 옷을 입혀보고 사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그런 인터넷 쇼핑몰은 기존에 똑같은 품목을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쵸? 거니까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냥 기존에 그냥 똑같은 여성몰 쇼핑 여성복 쇼핑몰 뭐 아동복 쇼핑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좀 혼합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면은 결국은 불확실성을 담보로 시작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불확실성의 정도가 뭐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고하게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추구하면은 스타트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맨땅의 헤딩 같은 느낌. 그쵸. 진짜 모르는 상태로. 그것 하나랑 혁신성. 이라는 일반성을 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뭐 유통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방식들을 혁신적으로 발표하고 대중에게 선보이는 기업들을 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까 잠깐 규모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치킨집과 이제 일반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른 투자자로부터 좀 받으면은 스타트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금을 좀 단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엔젤 투자자라고 하고 그 투자자를 엔젤 투자자라고 합니다. 규모가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좀 작겠죠. 작겠죠. 몇 천만 원에서 뭐 많아도 몇억 규모. 근데 시리즈 A, B, C 이렇게 계속 증감이 돼요. 그래서 A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VC, 벤처 캐피탈들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를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성 부른 이제 스타트업들에. 그래서 그 규모가 점차 A, B, C로 갈수록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죠. 투자금 규모가? 네, 투자금 네. 규모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만한 이제 스타트업들은 여러 VC들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를 받게 돼요. 그게 시리즈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그런 이렇게 VC가 투자하는 스타트업들을 반대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반증으로 분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IT 분야가 많이 있겠죠. 실리콘밸리에서 넘어온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히피들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기존의 체제에 저항하고 아까 명확한 솔루션이 없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문제의식을 일단 가진다는 게 좀 중요한 스타트업의 요건이 되지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의 뭐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도 아 문제점이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물론 이제 창업이나 사업의 가장 제1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 되겠으나 이윤 창출의 방법이나 방식 혹은 그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가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 분야가 우리는 이제 IT 분야. 그렇죠. 근데 IT라고 통칭을 하기에는 너무 범주가 클 것 같기도 하고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T는 도구. 실제로 농업 분야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유통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제품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도 IT 분야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IT 분야라고 뭐 통칭을 해도 스타트업의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개미님께서 아까 초반에 또 속도 분야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폭발적인 성장. 보통 J커브라고 하죠.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스타트업 경우에 스타트업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반문을 한 번 더 던져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또 스타트업이 아닌가? 라는 반문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 스타트업이 아니다. 업이 안 돼서? 아 그렇다기보다는 유머 방금 농담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 너무 지금 너무 진지하다. 아 너무 진지해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수업에서 이렇게 듣고 했을 때는 아 수업이라 이거 수업이 뭐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건 아니니까 J커브가 일어나려면 한계 비용이 굉장히 작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 튀길 때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뭐 돈 말고도 노력만큼이 천 마리, 만 마리를 튀기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인터넷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한번 이렇게 서버를 크게 해놓으면은 한 명이 들어온 것보다 이제 만 명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처리하는 게 쉽거든요. 이게 이제 동시에 사람들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점차 줄어들어야지만 그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열 마리 튀기다가 내일 갑자기 천 마리 주문이 들어왔어. 당장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J커브라는 건 그렇게 돼야지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충분히 뭔가 유연성 있게 오늘 우리는 충분히 뭐 치킨을 우리 내 브랜드 치킨을 많이 할 수 있어. 아니 뭐 유통을 뭐 혁신적으로 했다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로 B2B 의류 벤더 같은 경우에는 특히 B2B 같은 업체들은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매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돈을 버는 기업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어느 특정 나라에서 수입이 원래는 안 돼 있었는데 내가 최초로 수입 유통 채널을 뚫었어. 근데 나 홈페이지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만 생산되는 거를 거의 독점화 해가지고 수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스타트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나는 오늘 하나 수입할 수 있는 걸 내일 만 개 수입해 올 수 있으니까 유통 채널로서 만약에 스타트업을 자기가 창업을 했다면 그런 가능한데 이게 뭐 정말로 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내가 그냥 규모만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J커브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내린 정의로는. 그럼 스타트업 중에는 실패한 스타트업도 있을 거고 성공한 스타트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J커브가 일어난다는 거는 실제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나는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은 사실 사후 정의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시리얼을 팔아가지고 살아남은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못 정해도 어떻게 살아남다 보니까 혁신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뚫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훨씬 전에 만들었다고 해서 살아남았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초, 아까 우리가 저랑 비정규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먼저 개발한 업체는 지금은 망했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그저 스마트폰을 더 잘 만드는 회사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아, 그 회사는 스타트업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 건 다 잊혀져 버리니까 사후 정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가능성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뛰어드는 거니까 그거를 사전 정의 아니면 혹은 지금 내가 당장 사업자 신고했다고 해서 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뭐 말할 때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아 이건 스타트업이야 라고 할 때는 보통 사후 정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해서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사전 정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아까도 그것도 이제 자꾸 우리가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게 자꾸 반복이 되는 느낌인데, 정책적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좀 많이 모호하게 일반적으로 좀 기준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설립된 뭐 벤처 기업 그리고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인가를 받은 그런 기업들을 다 하는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이제 스타트업 우리가 명칭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개념적으로는 지금 막 창업한 회사 이것보다는 좀 더 혁신적이고 뭐 갑자기 급성장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후에 정의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다른 것 같네요. 저는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을 때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그런 서류 작성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조건들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창업 후 몇 년 이내 기업, 기간이 명시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 분야가 명시가 된 거고, 그리고 자본금 규모가 얼마 이하인 기업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크게는 요 세 가지 조건으로 스타트업을 좀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지만 잠재 가능성, 이게 뭐 J커브를 그릴 수 있을 것이냐,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정량적 평가인 거네요. 뭐 규모는 이래야 되고 자본금은 요만큼이어야 하고 뭐 몇 년 안이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정해 놓은 거네요, 나라에서. 그렇죠. 최저 기준은 정량적으로 정해 놓고 사업 계획서를 따로 내긴 해요. 그 안에서 혁신성도 보고 사업성도 보고 이런 거 다 보겠지만 최저 이제 마지노선은 정량적으로 기준을 넘어야 된다. 이게 재밌는 게 스타트업 실리콘밸리는 히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모든 제도와 뭐 무정부주의와, 근데 결국 그 스타트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상황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뭐 더 활성화시키겠다,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좀 될까라고 보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기도 했지만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다녀가신 아 그분 네. 네 그분이 있죠. VC라는 민간 기업이 더 큰 것 같아요. 자금 규모가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엔젤 투자자의 그 상대적인 규모도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VC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VC 한 몇 개 기업이 합쳐야지 한 VC가 될 정도로 큰 기업이 미국에 많다 보니까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 경제 규모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배율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히피와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되게 진중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같이 스타트업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네. 스타트업이 뭔지 알기 위해서만 대화를 하는 것보다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의 현안들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창업 대신에 아니 취업 대신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좀 의미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그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도 차후에 좀 있었으면 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후? 차후에 다음 3부작 말고 3부작 말고 미정규님이 한 바퀴 돌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아, 이 부작을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차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방송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히피 문화와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분들께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실생활에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취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맨날 야근에 시달리면서 상사 욕하면서 이 직장 때려칠 거다 이러면서 지금 드리머님이 드리머님이 지금 너무 격하게 아닙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 소감은 이야기 안 하나요? 네 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청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네네.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각자 이런 내용을 들었던 소감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개미님? 아, 또 나 혼자? 고유개미 아닙니까? 고유개미 네. 그 저는 그런 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잠깐 찾아봤는데 최근에 네이버랑 구글이 많이 싸웠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그럼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다 하면 조작질이고 구글에다 하면 SEO다. 카카오가 하면 따라하기고 페이스북에 하면 재창조다. 판교에서 하면 야근이고 실리콘밸리에서 하면 해커톤이다. 한국이 만들면 비표준이고 미국이 만들면 데펙토 스탠다드다. 한국에서 하면 횡포고 미국에서 하면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누군가 쓰신 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뭔가 스타트업 한다는 거는 좀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덜 팬시하다라는 그런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지금도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팬시하고 대단한 분이니까 꼭 미국 스타트업이랑 꼭 비교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혁신적이고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오늘 화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만 히피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게 조금 그냥 참고로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드리머님? 저는 이제 지난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듣는 생각이 사실 히피 문화가 이제 젊은이들이 반 문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좀 저항 좀 해봤으면 좋겠고 나도 좀 나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분야도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좀 한국의 청년들이 좀 억눌려 있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이 취업하라는 대로 취업하고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내가 원하는 삶, 창업이라든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그런 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히피 문화의 정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수님?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는데 아까 개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우리는 다르죠. 미국의 환경도 다르고 뭐 니즈도 다를 거고 뭐 모든 부분이 다를 건데 스타트업이 히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가 짚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자면 뭐 히피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히피 정신은 결국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나를 표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어설프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큼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히피 문화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인데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물론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말 잘 듣는 개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젊은이라면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아까 개민이 말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팬시하고 멋있고 대단하다는 얘기가 저한테 좀 교과서적인 얘기로 좀 더 풀자면 도전하는 그 자체가 멋있다. 멋있다. 스타트업은 실패하면 스타트업으로 아까 개미님의 정의에 따르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 승자만이 스타트업으로 정의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밤새 일하고 정말 열정페이를 절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전하는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대기업에 안 다녀도 부모님이 나보고 대기업 가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좀 갈 수 있는 젊은이들의 정신이 죽지 않고 계속 타올랐으면 좋겠다. 버닝맨처럼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스타트업은 멋있어야 된다. 간지가 네. 중요하다. 간지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다. 근데 이미 시작한 것부터 간지다. 아 그럼요. 맞아요. 시작이 간지.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저는 요거 히피 문화와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면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히피들과 현재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세상을 바꾸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히피 문화 같은 경우도 반문화, 대학 문화에서 시작했듯이 기존 질서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생각이 있는데 굳이 그것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발현이 됐잖아요. 히피 문화도 스타트업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정의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건 실패할 거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해결했어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히피 문화와 스타트업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에서 혁신성이 발현되고 아무리 뭐 1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만 성공하는 스타트업 문화에서도 이 스타트업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이윤 창출이 목적이 되면은 이렇게 지속될 수 없고 결국은 뭐 다시 취직한다거나 그런 길로 가겠지만 스타트업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스타트업에 도전을 하거든요. 도전 정신 한 번 딱 가지면은 계속 간다. 결국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간지라는 거. 아, 농담이고 실제로 그런 도전 정신이 허울 뿐인 도전 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의미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끝까지 밀고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도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 고집을 좀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정규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세요. 네. 아니 그 스타트업 정신을 가지고 임하셨었잖아요. 스타트업에. 아, 네. 그렇죠. 2년간 네. 재직을 하셨는데 향후에 스타트업에 다시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도 스타트업으로 말할 수 있나? 사실 지금 비정규 비정규라서 아니, CEO라서 아, CEO라서 아, 비정규인 거고. 스타트업 사실 뭐 CEO도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직원으로도 갈 수 있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타트업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스타트업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스타트업 자체가 LSD네요. 약간 그런 중독이 있는 약간 마약 같은 게 있나 봐요. 뭔가 그렇죠. 그런 이상 세계라는 것 자체가 마약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에 점점 더 다가가고 싶은 욕구. 마약이랑 엮지 말라고. 마약이다. 내 촉각과 내 시각과 히피 역시 히피 정신이다. 마약을 피는 뭐 마약에서 시작해서 마약으로 끝납니다. 마약 같은 존재라는 거. 네. 그런 도전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네. 이렇게 의도치 않은 2부작으로 히프야 히피 문화와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는 드리머님께서 방송해 주시죠. 드디어 전가요? 드디어라고 네. 하긴 3부 아니에요. 기대하고 아니, 있어요. 네. 아,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사실 이번이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도전 주제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하면 안 돼. 두둥.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네, 비밀을 지키고 다음 주에 들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일주일의 수다 일수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염.